영쪽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째쯤하여 인민무력성에서는 23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에는 주조 무관단 성원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됐습니다.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용식 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